조선인민군 제4차 수상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이 흉룡의 송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회의 참가자들은 이밖에 대송산 흉룡 열사능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했으며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았습니다.